뒷면에는 리우 올림픽 로고와 오륜기 모양을 새겼습니다. 메달의 비교적 단순한 디자인을 두고 미국 폭스 스포츠는 실망스러울 정도로 지루한 디자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 월드 뉴스였습니다. 오클랜드의 빈집이 3만 3천 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. 이 비율은 시드니나 멜버른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. 얼마 전 부동산 시장을 조사한 코아로직에 의하면 오클랜드 전체 부동산 거래의 42%, 웰링턴 전체 부동산 거래의 38%가 거주가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한 구매가 밝혀졌는데요. 심각한 문제입니다. 오클랜드 집값에 대한 부동산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은행도 외국인 투자에 대한 모기지 융자해 주는 걸 금지하고 있고요. 다음번 대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. 이상 SPM 주간 뉴스 와이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